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의 삭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라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 자, 오늘도 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 구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6장 23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말씀도 좀 살펴보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왜 이렇게 죄의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느냐라고 생각할 때 이거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삶이 보면은 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과 결단을 하면서 생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를 이렇게 조금 굉장히 여러 날 동안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참고해 본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옛 생활의 형편에서 가졌던 죄에 대한 개념도 이제 분명히 바꿔야 하고요. 바울이 죄에 대하여 다양하게 그렇게 표현했던 것들, 죄의 종, 죄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 죄의 열매, 죄의 삭, 뭐 죄의 몸이 멸하여 죄에게 종으로 죄에서 벗어나, 이렇게 죄에 대한 그런 표현들을 다양하게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형편을 고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궁극적인 그러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이제 죄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우리 인생들이 죄에 대하여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는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짧게는 나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죄의 문제를 살펴봐도 그렇고,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살펴봐도 그렇고, 내 인생의 모든 삶에도 항상 죄에 대하여 노출되어 있었고, 또 우리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그 죄악된 모습 속에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로마서 6장이 이제 오늘과 내일로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다시 한번 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죄에 대한 표현들을 정리하면서 한번 깊이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죄의 몸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죄의 몸은 원죄와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죄의 몸이 멸하여 죄에게 종노릇했다, 죄에서 벗어났다 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결국 인생들의 죄의 몸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몸이라는 말은 우리 인생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을 의미한다 라고 보아도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그 죄에 대한 귀중한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또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와 죄인의 개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적으로도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한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그러므로 죄의 몸은 아담의 범죄를 안고 태어난 몸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 죄의 몸은 바로 원죄와 관계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는데 죄의 종이라는 것은 또 어떤 표현이냐면 자범죄와 고범죄와 관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몸은 원죄와 관계가 있고 죄의 종이 되어서 지금의 삶의 모습은 바로 자범죄와 고범죄와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0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 자유라는 말이 얼핏 보기에는 좋은 의미로 이렇게 들립니다만은 그러나 의에 대하여 자유하다는 말은 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간혹 프리존이라고 하는 그러한 팻말을 자주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담배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옆으로 사선이 그어져 있고 프리존, 마음대로 담배를 피우라는 거야. 담배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좀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흡연을 허용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는 프리존, 흡연을 해도 마음대로 자유롭게 흡연을 해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죠. 죄의 종에게 있어서 의에 대하여 자유하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죄의 종이 되면은 의를 모르고 의에 대하여는 내키는 대로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대하여 자유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하지만 또 깨닫지 못한 세월이 불행한 때입니다.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증거하는 말을 우리가 또 기억해 볼 수 있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우리의 옛 형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라고 그렇게 하면서 죄에게 종이 된 그런 상태를 아주 분명하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범죄요 고범죄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지르는 그런 모든 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의에 대하여 자유하니까 죄에게 종이 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니까 죄에게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우리는 죄에게 종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한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범죄가 없는 분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라고 해요. 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 죄와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해 주었는데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는 이렇게 죄를 범하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이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으로서 많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지 않으면 도저히 죄에서 종이 된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된 자리로 옮겨가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는 것은 죄의 삭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죄의 삭세는 사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죄의 삭세는 사망이요 라는 것은 뭐냐면 죄의 삭세는 죄인의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죄의 삭세를 간단하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인 그런 표현으로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죄를 사람의 욕심으로 규정하면서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죄의 마지막을 정의를 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로 죄의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바울은 죄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결국 죄가 인생들에게 사망을 가져왔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도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성경은 이처럼 줄기차게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지만이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죄 문제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예? 죄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적인 지식으로도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언제나 죄로부터 자유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벌을 받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하시고 또 자유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귀한 진리를 우리의 뜨거운 가슴 속에 잘 새겨놓게 해주시고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사 죄와 싸워 이기게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승리의 기쁜 맛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